안녕하세요. 처음으로 팟캐스트 하려고 하고 있고요. 지금은 시범 파일을 올리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. 재미가 있든 재미가 없든 저 혼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공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처음부터 뭐 누군가를 가르칠 입장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 그리고 먼 훗날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 그리고 지금은 또 제가 어떤 공부를 할수 있을지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점점 다져나갈 생각입니다.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